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최근 정계를 은퇴한 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계 은퇴의 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 날씨가 겨울답게 아주 매서워졌죠. 그래도 대입학력고사가 끝난 뒤라서 아주 다행이에요.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이때,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 더욱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생활에 눌려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세모를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한 해를 정리해보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요. 혹시 부모에게, 친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괜히 남을 미워하고 헐뜯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요,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먼저 털어놓으세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지 이제 알았다고요. 오늘 첫 곡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중에서 A Love Idea였습니다. 이 곡 그동안 신청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불러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최근에 온 엽서 중에서도 한 7, 8분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그분들만 한 번씩 소개해 드릴게요. 대구 달서구 송현이동의 공숙경씨, 은평구 불광동의 안세임씨, 대구 수성구 범어일동의 조현우학생,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고미연씨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곡이라면서 신청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서울 은평구 불광 3동의 박현정씨는 엽서를 아주 예쁘게 파스텔로 그려가시고요. 아주 엽서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친구들 윤지, 혜전이, 진신이, 경희, 현미, 효정이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또 마지막으로 대구 달서구 성당 2동의 김건우씨, 친구 경민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여러분 모두 다 잘 들으셨겠죠? A Love Idea였습니다. 올해 전미 비평가협회 NBR에서요 최우수 영화로 하워드가의 종말을 선정했답니다. Howard's End. 이 영화는 그 전망 좋은 방의 제임스 아이보리가 감독하고요. 에마 톰슨, 안소니 홉킨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각각 주연했는데요. 여기서 제임스 아이보리는 최우수 감독으로, 에마 톰슨은 최우수 여배우로 또 뽑혔습니다. 참고로 이 전미 비평가 협회가 영화를 상대로 주는 이 상은요, 영화 초기 시대의 명감독 D.W. 그리피스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그리피스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카데미 상과 비교해 볼 때 작품성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상이죠. 하지만 매년 9월에 그 아카데미 상 시상할 때 꽤 큰 영향을 끼쳐왔었습니다. 이 밖에도 전미비평가협회가 뽑은 10대 좋은 영화를 순위별로 보면요. 1위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워드가의 종말이고요. 2위는 Crying Game, The Crying Game이고, 3위는 Glengarry Glen Close, 4위는 A Few Good Men, 5위는 The Player, 6위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The Unforgiven이 차지했고요. 7위는 실수, One False Move라고 원제는 되어 있고요. 8위는 피터의 친구들, 9위는 Bob Roberts, 10위는 Malcolm X네요. 자, 이 중에서 Bob Roberts랑 A Few Good Men은 지금 국내에서 상영 중이죠. 그리고 The Player,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말콤 X는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우수 외국 영화도 5위까지 발표를 했네요. 1위는요, 프랑스 영화 인도차이나, 2위는 중국 영화 홍등이 차지했고요. 3위는 역시 프랑스의 세상의 모든 아침이 차지했네요. 4위는 이탈리아의 지중해라는 영화가, 그리고 5위는 멕시코 영화 초콜릿을 위한 물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전미비평가협회의 최우수 영화 하워드가의 종말, 이 영화에 대한 자료는 전혀 입수되지 않아서요, 그 영화 설명은 제대로 못해드리겠고요. 우선 음악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으시고 영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하워드가의 종말의 타이틀 뮤직입니다.

You know Dasher and Dancer and Prancer and Vixen, Comet and Cupid and Donner and Blitzen. But do you recall the most famous reindeer of all?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you would even say it glows.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augh and call him names. They never let poor Rudolph join in any reindeer games.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Then how the reindeer loved him as they shouted out with glee,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you'll go down in history. Sense from a Mole 중에서 들은 진오트리의 루돌프 사슴코였습니다. 아, 영화 속에서요.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 남편 닉, 우디 알렌과 심리학자인 부인 데보라, 배트 미들러가 그 쇼핑몰을 걸어 다닐 때 흐르던 곡이었죠. 아, 매년 이맘때가 되면요. 자선냄비 종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요. 또 경쾌한 캐롤송이 발걸음을 뒤쳤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마음이 들뜨는 것은요. 아마 이 캐롤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캐롤. 캐롤이란 단순하고 유쾌하면서도 현대적인 종교 노래,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이 영화 결혼기념일에서도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라서 여러 곡의 캐롤이 흘렀습니다. 쇼핑몰에 전속된 4명의 합창단이 계속 쇼핑몰을 걸어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흑인 소년들이 캐롤을 랩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참 재밌었어요. 아, 이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영화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항상 잊지 못할 사건들이 발생하죠. 크리스마스 가족 휴가 여행에서 어쩌다 빠져버린 케빈. 그는 난생 처음 혼자서 성탄절을 맞아야 할 형편인데요. 아, 다행히 이 꼬마를 심심치 않게 할 어른들이 멍청하게 나타납니다. 아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던 두 도둑 아저씨들이었죠. 케빈이 꾸며놓은 함정에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두 도둑.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제1차전은 케빈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도둑도 물리치고 외롭지도 않게 하룻밤을 보낸 케빈. 케빈의 기분은 상쾌하기만 하죠. 크리스마스 아침, 아버지가 쓰던 큰 타올을 엉덩이에 두르고 머리에는 기름까지 발라서 가는 빗으로 싹 쓸어 넘깁니다. 그러다가 빗을 마이크 삼아서 그때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죠. 바로 이 노래. 중에서 White Christmas, Drifters가 불렀습니다. 아, 제법 심각한 표정까지 지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케빈은 아버지처럼 향수를 겨드랑이에 바릅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겨드랑이에 바른 것까진 좋았습니다. 성인용 아프터쉐이브를 아무 의심 없이 얼굴에 바르던 순간, 여러분 지금 케빈의 비명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글쎄요. 근데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 그것이 항상 흠겹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저도 이 영화 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윌리엄 홀든 주연의 애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버지와 캠프를 떠난 파스칼 소년. 그 소년은 바다 낚시를 즐기다가 그만 방사능을 맞고 백혈병에 걸리고 말죠. 핵무기를 싣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담과 이브라는 한 쌍의 늑대를 선물합니다. 얼마 후 크리스마스 이브. 파스칼 소녀는 주인의 죽음을 알고 울어대는 그 늑대들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얼마 전에 재개봉됐던 또 한 편의 영화 속에서도요, 참 안타까운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어요. 그 눈발이 휘날리던 크리스마스 이브, 차 한 대가 주유소에 멎습니다. 운전대에 앉은 여자는 주누비에브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움을 머금은 옛 사랑의 여인이었죠. 그녀를 발견한 주유소 주인, 기인은 말로 다 못할 감회에 휩싸입니다. 영화 쉐브로의 우산에서의 이 옛 연인들은요, 이렇게 온 거리가 축제에 휩싸여 있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에 재회를 했죠. 두 사람의 안타까운 눈빛, 날리는 눈발 아래로 조용히 묻힐 뿐이었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팔동의 이미향 씨가 신청하신 곡, 영화 쉘브로의 우산 중에서 I Will Wait For You, 오늘은 클로드 치아레의 기타로 들으셨어요. 아, 제게 그동안 크리스마스 카드 참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도 인천 남구 동춘동의 사옥 씨, 그리고 서울 구로구 시흥사동의 전규환 씨가 보내주셨고요.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김명훈 씨도 두 번째 보내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카드 어쩜 이렇게 예쁜 것들만 골라서 사오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묘하고 희한한 크리스마스 이브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정만큼 무덤덤하게 크리스마스 맞는 사람들 또 있을까요? 미워할 수 없는 악당 가족 아담스 패밀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보글보글 끓는 큰 솥 앞에서 아담스 가족들은 침을 삼키면서 즐겨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꼬마들의 대사, 좀 무시무시했었죠. 이 가족들이 사는 대저택의 문 앞에는 천사복장을 한 귀여운 아이들이 캐롤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아담스 가족의 접대는 형편없는 것이었어요. 이 병아리 같은 한 무리들에게 물을 쏟아부었으니 말입니다. 자, 첫 장면에 흐르는 캐롤, 바로 캐롤 오브 더 벨즈였습니다. 오늘은 몰몬 타바나 클럽 찬양의 노래로 들어보세요. 지금 제 앞에는요, 친구로 보이는 두 분에게서 온 편지가 와 있어요. 근데 전북 전주시 삼천동 쌍용아파트의 황인선양 이분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어떻게 써있냐면요. 친구랑 공부하다가 문득 DJ님이 생각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라고 보냅니다. 이 친구는요, 문제의 곽씨, 곽씨 집안 좀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엽서를 보니까요, 이분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광미성 양인데요. 스크린 잉글리시, 매주 수요일에 스크린 잉글리시를 들을 때마다 아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그 매스컴을 탄 인물 중에 곽씨 집안 인물이 별로 없는데 곽영일 씨가 나올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네요. 자,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스크린 잉글리시 곽영일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지역 감정도 있고 이 지역주의도 안 좋은 건데 이 시족주의도 좋지 않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대되는 것만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점수 받는 만큼 되어진다. 일개 게스트가 그렇게 여러분의 성원을 받으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무시 못해요. 네. 막 그 성원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저도 언제나 이 시간만 되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시나요? 락키라는 영화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네, 락키. 네. 그래서 오늘 곽영일 씨 옷차림도 굉장히 그에 맞는 캐주얼하고 부하게요. 예. 자, 오늘은 락키 시리즈 중에서 몇 편인가요, 그럼? 네, 락키 1, 2, 3, 4, 5편이 있는데요. 예. 락키 2를 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예, 2편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그냥 막연하게 봤던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서 또 영화 속의 주인공도 돼보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좋겠는데 잠깐요.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네. 1970년대 76년에 영화가 나왔죠. 락키 마르시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실베스타 스톨론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태리의 실제 그렇습니다. 락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베스타 스톨론은 잘 알려진 대로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은 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배우였었죠. 그럼요. 네. 그리고 좀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심지어 도색 영화에까지 출연했다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런 설이 있는데 뭐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도 극장에서 청소도 하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바랐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명배우. 그런데 예. 어느 날 그 순간이라는 게 있나 봐요. 어느 순간에 이제 정은님 씨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다가 대영화음악실, FM 영화음악실에 이 마이크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어떨 때는 안 믿어지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기가 있거든요. 네. 실베스타 스탤론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영웅.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고 쏜다. 하는 예.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전성기를 조금 지날 즈음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예. 각종 도전자를 다 물리치고 더구나 그 가공할 만한 펀치를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분이 요즘 그 재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맹활약하고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도 극적인 역전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하마드 알리 앞엔 적이 없다라고 해서 도전자들이 꺼리죠. 그때 무명의 선수가 친선 경기 겸 무하마드 알리와 경기하는 장면을 실베스타 스톨론이 텔레비전으로 보고 아마 화요 스포츠의 그 복싱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어느 한 무명 선수가 대 무하마드 알리와 15회 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면서 네. 판정으로 3대2면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슬아슬하게 치죠. 그것도 알리의 체면 때문에 알리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예. 저거다. 아메리칸 드림. 예. 인간 승리. 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서 이기지 못했더라도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거든요. 누구나 새로운 출발은 한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Everybody needs a fresh start. 나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삼류 극장 뒷전만 돌아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해서 대본을 이틀만에 썼다고 그래요. 아, 이 락키 2. 네, 네. 이틀만에 써서 영화사를 찾아가지만은 당연히 거절당하죠. 네. 너 대본은 좋은데 넌 가라 이거죠. 돈 줄 테니까 가. 너무나 좌절하죠. 우여곡절 끝에 돈을 꾸고 어떻게 해서 아마 자기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영화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인간 승리입니다. 1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필라델피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무명복서로 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랭킹에도 못 올라가다 보니까 권투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는 부두가에서 청부 폭력배 노릇을 하죠. 다른 사람 돈을 받아주고 조금씩 이익을 받는 정말 인간 쓰레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을 구해주는 코치가 바로 할아버지 미키. 권투도 잘하는데 어느 날 도장에 갔더니 라카, 자기 옷장을 다 비워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 옷장을 써요. 코치한테서 항의하죠. 난 여기 5년 동안 도장 다니고 또 회비도 꼬박꼬박 냈는데 내 라카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권투할 자격이 없어. 더럽게 돈을 버는 부두가에서 청부폭력배 하는 너 같은 사람은 권투할 자격이 없어. 물론 넌 권투 자진이 있지만 나는 키우지 않겠어. 나가. 그 선생님입니다. 권투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거죠. 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선생님 밑에서 큰 라키. 그래서 1편에서는 바로 그 자기가 무하마드 알리의 스토리를 본 것과 비슷한 장면.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아폴로 크리드와 결전을 벌이는데 집니다. 그쵸. 판정으로 아슬아슬하게 지거든요. 영웅이 된 거예요. 예. 영웅이 됐는데 그때 눈을 실명할 위기에 닥칩니다. 아내는 반대를 하죠. 권투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2편에서는요, 사람들이 아폴로 크리드와 다시 한번 경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내는 적극 반대를 하고 세계적인 훌륭한 권투선수 라키보다 어느 정도 이제 수입도 되니까요. 네. 남편 라키를 바라죠. 또 아내라면 꼼짝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오늘 소개할 장면은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예. 이세를 낳는 과정에서 순산을 하지 못해서 코마,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10시간 이상 의식이 없어요. 그때 뭐 성당을 찾아서 막 기도를 하고 라키는 하느님 내 아내만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하느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 나쁜 일만 용서해 주세요. 아내 깨어나요. 깨어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깨어나자마자 Have you seen the baby? 아기 봤냐고. 그렇죠. 물어봤어요. 네. 예. 그랬더니 No, I haven't seen. I want to see my baby with you. 목소리도 흉내를 네. 제가 일주일 연습했습니다. 예. 아니야. 우리로 치면 약간 좀 여기서 어리석 글을 못 읽지 않습니까? 네. 1편에서 글을 못 읽어서 아내가 그렇죠. 동화책으로 글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완전히 그러니까 아기를 데려오죠. 네. 간호사가 옆에 있던 처남 말썽꾸러기 처남이에요. Hey, forearms! 팔이 네 개구만! 권투 한번 잘하겠네. 팔이 네 개가 아니라 다리가 네 개인데 아기들은 왜 팔다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Hey, forearms! 또 코치, 미키 코치가요. 미키는 거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주인 만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라키를 무대에 세워야 돼요. 네. 돈도 돈이지만 대리 만족. 자기 제자를 통해서 한번 세계 챔피언 한번 키워내면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코치가 Is that it? 저 꼬마야? Is that it? 라키 하는 말 Is it really ours? Is it really ours? 우리 애야? 우리 애야? 너무 좋아. 그때까지 보고 싶었는데 뭐 참고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딸 라키가 하는 말 저 부인이 We did. 우린 해냈어요. 우린 해냈어요. 이름 뭐로 줄까요? 이름 뭐로 줄까? 그랬더니 부인이 아, 당신 이름 따서 짓죠. Rocky Balboa Jr.라고. After the father, you done good, you done good. 그러고 Rocky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네, 분명히 얘기했는데, If you don't want me mixed with Apollo Creed, mixed with. 아폴로랑 다시 한번 내가 붙는 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폴로랑 붙으라 그러지만, 당신 원치 않다면, I'm not gonna do that. 안 하겠어. 그 아기를 낳기까지 굉장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 그 라키가 다시 한번 아폴로에게 도전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의사가 눈 닫히면 실명한다고 그랬어요. 예. 부인은 뭐 절대 반대죠. 그렇죠. Not on my life. 예. 내 생전에는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한다는 말이 당신 원하지 않으면 나 권투 안 해. 그때까지 뭐 트레이너 코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Rocky, I wanna talk to you. 가까이 와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죠. One thing. 한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어요. 어? 네, 물어보겠어요. 당신한테. Win. 이기세요. 아내로부터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Rocky에게는 이 아내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이 아내의 한마디. Win. 뭐 싸우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꼭 승리하세요. 그때까지요. 영화 장면이요. 거의 뭐 흑백 영화 비슷하게 침침했었어요.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라키가 언제 다시 글러브를 낄 것인가. 그때 코치가 뒤에서 그러죠. What are we waiting for? 헤이, 워라웨이, 뭘 기다리는 거야? 연습 시작! 그러면서 그냥 뭐, 락키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말이죠. 뭐, 팔굽혀펴기, 뭐, 물구나무서기. 그리고 이번에 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자가 나오셨지만 이분이 조깅 좋아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분이 조깅할 때 연상하는 것처럼 락키가 아침에 막 뜁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 할머니들 뭐, 시작해서 막 따라가요. 그 장면이 한 5분, 10분 이어지는데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요? 락키의 재기. 예, 한번 그 장면 다시 올산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죠. Nah, I don't need. I ain't drinking now. Hey, you haven't seen the baby? No, come on. I was waiting to see him together. Hey, the kid's a winner. He's got forearms like him, Mickey. Here he is now. Look. Oh no. Mommy, baby. Oh. Is that it? I can't believe it. He's ours? Yeah. He's really ours? Thank you. Oh, come on, you've done all the work. Adrian, I can't believe you've done this. Believe me, we did. Oh, no, he ain't got a name. What do you want to call him? Paulie's a great name. Yeah, Paulie's a pretty good name. What about after the father? Rocky Jr.? Come on, you really want to do that? Yeah. Well, AJ's the best I ever seen. You really done good. You look so tired. Why don't you go get some sleep? Oh, no, no, I feel great. I feel great. Listen, I've been thinking. If you don't want me mixing with Creed no more, we'll make out some other kind of way, you know? There's one thing I want you to do for me. What? Come here. Win. Win. What are we waiting for? Take this! win 거죠? 예, win 그러네요. 그런데요, 제가 말이 좀 빗나간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좀 전에 그 장면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네. it이라고 영어에서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참 그 서양 사람들은 휴머니즘 굉장히 강조하지만 네. 어쩌면 그 아기를 it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기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치잖아요. 네.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게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보다 항상 나이가 한 살씩 어린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문득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is that i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빠는 it라고 안 그러고요. Is he ours 그랬어요, 나중에. 그쵸, ours 그랬죠. 옆에 할아버지랑 이제 고모부가 되나요? 예. 고모부가 아니고 그 삼촌, 촌수를 좀 혼동이 돼요. 아, 근데 아까 좀 들어보니까요. 네. 목소리가 곽영희 씨가 좀 전에 그 흉내낸 거랑 너무 똑같아요. 저는 원래 마론 브란도 전문 흉내. 아, 그러니까 한번 다음에 들어보죠. 자, 그럼 다음 장면 또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아, 이제 이 영화의 끝장면인데요. 네, 락키가 아폴로 크리드에게 도전을 해서 단편 타이틀을 따냅니다. 네. 따내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따내죠. 그렇죠. 15회까지가 그럼요. 가죠. 둘이 다 넘어지죠. 15회가 끝나면서 둘 다 링에 다 같이 쓰러지는데 카운트 5, 6, 7 카운트다운이 아니고 카운트업이네요. 네. 7, 8 하는데 둘이 비틀거리다가 락키는 어떻게 휘청거리면서 서 있고 아폴로 크리드는 쓰러지는 바람에 락키의 승리가 인정이 그렇죠. 됩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락키 벨보, 이탈리아의 종마, 무명 선수. 그는 정말 미국인의 꿈을 이룬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사실 그 경기 끝나고 나면 마이크 안 잡을 텐데 영화니까 잡았습니다. I can't believe this. I can't believe this. I want to say something. Thank you, Apollo Creed. 고맙다고 막 그러고요. Thank you, Mickey, my trainer. He trained me very well. 정말 이 미키 할아버지, 이 빵모자를 또 이렇게 쓰고 키 조그맣고 그런 이 할아버지가 없었던들 이 락키 벨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영화 1편, 2편, 3편까지 가면서 이 코치가 하는 말 중에서요. 락키가 자꾸 옆길로 빠질 때마다 자기 원투가 안 되고 뒷골목에 불황하러 자꾸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이 코치가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너는 힘이 없어. 너는 과거에 굶주린 것이 없어. Eye of the Tiger. Eye of the Tiger. 이 번역도 대단히 틀린 번역 중에 하나죠. 호랑이의 눈. 호랑이의 눈. 불같은 투지가 Eye of the Tiger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너는 You need Eye of the Tiger. 네. You lost Eye of the Tiger. 너 배고플 때 그 옛날에 무명복서 시절에 그 헝거, 그 굶주림이 너에겐 없어. 너 캐딜락 타고 별장에서 집안에서 수영장 집에서 당구 치고 너 화려한 눈 있고 와이프 밍크 코트 입고 그 1편에서 부인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세장 그 뭐 새 먹이 파는 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1편에서 쭈그리고 네, 데이트 신청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도스노프 한 경기 이러던 그 부인이 2편부터는 그냥 변하잖아요. 그 부인 남편의 그 성공에 따라서 그렇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치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니까 너한테 얘기하지. Who's gonna advise you without me? 나 아니면 너한테 누가 충고를 하겠니? 정말 그 충고라고 하는 방석 위에 네가 올라앉지 않으면 넌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역시 코치 선생님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럼요. 그럼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한테 또 감사의 말을 그럼요. 전했죠. 근데 관중 속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와요. Rocky, we love you! 그 와중 속에 정신도 없으면서 I love you too. 딱 여의도 보입니다. This is the greatest night. I want to say one thing.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My wife is at home. I want to say something. Adrian, you are good. 당신 너무 멋있어. 당신 때문에 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 예, 네. 들어보죠. Excuse me. Excuse me. I can't believe this has happened. I can't. And I just want to say thanks to Apollo. Fight me, Apollo. I want to thank Mickey for training me. We love you, Ron! Yeah, and I love you too. Most of all, I want to thank God. Except for my kid being born. This is the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my life. I just want to say one thing to my wife who's home. Yo, Adrian! Adrian! 마지막에 부인 이름을 아주 네. 소리 높여 외치네요. 무슨 뭐죠? 물 부짖는 것 같죠? 네. 야수가요. 어드렌! 이때 1975년 이 영화 나온 76년은 잘 아시죠? 75년 4월 결국 월남이 함락되고 네. 미국인은 최초로 전쟁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년 역사가 이제 1년 남았을 때 미국 건국 2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전쟁에서 패배라는 것을 맛보고 미국인들이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다시 그 길을 살리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좀 안겨주는 네. 그런 영화라고 볼 텐데 우리는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정세는 조금 금방 와닿지는 않지만 용기 있는 한 젊은이의 인간 승리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실베스타 스탈론 배우로서도 성공했고요. 예. 또 무명 박서 로키 벨보의 한 인간으로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로키 2에 관해서 곽영희 씨랑 함께 재미있는 장면들 같이 얘기해 봤는데요. 아, 다음 시간도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더 재미있는 장면 갖고 좋은 영화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로키 2의 메인 테마입니다. Redemption. 영화 Rocky 2 중에서 Redemption 들으셨습니다. 아, 오늘 FM 영화음악에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한 얘기들 좀 해드렸는데요. 숱한 사랑과 이별과 또 기쁨이 교차되는 영화 속의 크리스마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생기길 바라고 계세요? 글쎄요. 혹시 아직까지 재밌는 일도 없고 뭐 즐거운 일이 없다 하시더라도요.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자, 영화 기쁨의 도시 중에서 기쁨의 도시 City of Joy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제 시험을 다 보신 서울 도봉구 윤지연 씨, 강동구의 정식 씨, 그리고 영등포구 당산 사가의 송경석 씨 모두 잘 들으셨으니까 영화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